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를 골고들며 국제적인 반공화국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미국의 적대 행위가 계속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 미국이 우리의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10의 시험 발사를 놓고 그 무슨 도발이요 위협이요 위반이요 하면서 함부로 골고들고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도발과 위협을 가하고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다. 미국이 미시시피호 핵동력 잠수함과 B-52H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수많은 전략 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이밀고 있는 것이 바로 도발이며, 우리 수뇌부를 노린 잠수작전, 평양 점령작전 등을 떠들며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 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위협이다. 우리가 이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핵시험과 탄도로켓 발사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국제법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들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는데 대응하여 우리가 핵억제력 강화 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가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고 정당한 자위적 조치로 된다. 미국이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성을 내세워 야단법석하였지만 국제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냉대를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추종국가들을 내세워 우리의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우려하는 국제적인 깜빠냐를 벌려놓고 있다. 여기에 일본 나라들이 놀아나 줏대도 없이 얼떨떨하게 초신하면서 그 무슨 립장 발표 노름을 벌려놓고 있는 것은 가련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주권국가의 제모도 지킬 줄 모르는 처사이며, 조선만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백해무익한 행위이다. 우리는 이 나라들의 가련한 추태를 지켜볼 것이며, 이로부터 산생되는 파국적 후과에 대해서는 미국과 그에 추종한 나라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미국이 국제적인 반공화국 고립압살 측동을 지휘하게 추가하면서 뒤에 돌아앉아서는 그 무슨 대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그 어떤 대화와도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미국의 대조선 족대 행위가 감행되는 것만큼 연발적으로, 다발적으로, 질량적으로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6월 29일 평양.